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حميم تنزيل الكتاب من الله العزيز الحكيم ما خلقنا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وما بينهما إلا بالحق وأجل مسمى والذين كفروا عما أنذروا معرضون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밈 이것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성서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을 창조함은 일정 기간 동안 합당한 목적을 위해서라. 그러나 믿음을 거역한 자들은 그들이 경고받은 것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나니. قُلْ أَرَأَيْتُمْ مَا تَدْعُونَ مِنْ دُونِ اللَّهِ أَرُونِي مَاذَا خَلَقُوا مِنَ الْأَرْضِ مَاذَا خَلَقُوا مِنَ الْأَرْضِ أَمْ لَهُمْ شِرْكٌ فِي السَّمَاوَاتِ إِتُونِي بِكِتَابٍ مِّن قَبْلِ هَذَا أَوْ أَثَارَةٍ مِّن عِلْمٍ إِن كُنتُمْ صَادِقِينَ وَمَنْ أَضَلُّ مِمَّن يَدْعُو مِن دُونِ اللَّهِ مَن لَّا يَسْتَجِيبُ لَهُ إِلَى يَوْمِ الْقِيَامَةِ إلى يوم القيامة وهم عن دعائهم غافلون وإذا حشر الناس كانوا لهم أعداء وكانوا بعبادتهم كافرين وَإِذَا تُتْلَى عَلَيْهِمْ آيَاتُنَا بَيِّنَاتٍ قَالَ الَّذِينَ كَفَرُوا لِلْحَقِّ لَمَّا جَاءَهُمْ هَذَا سِحْرٌ مُبِينٌ 일러 가로되 하나님 외에 너희가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보았느뇨. 그것들이 대지에서 창조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다오. 아니면 그것들이 하늘을 창조함에 동참하였단 말이뇨. 이것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라 계시된 성서가 있다면 내게 이르게 하라. 아니면 너희가 진실이라 한다면 지식의 흔적이라도 이르게 하라. 심판의 날 응답도 못하며 그들의 부름에 관심도 없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보다 크게 방황한 자 누구이뇨. 사람들이 부활하여 모이는 날 그것들은 그들에게 적이 되어 숭배했던 그들을 부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낭송되어 이르니 불신자들은 이 진리에 관하여 이것은 분명한 마술이라 하더라. أَمْ يَقُولُونَ افْتَرَاهُ قُلْ إِنِ افْتَرَيْتُهُ فَلَا تَمْلِكُونَ لِي مِنَ اللَّهِ شَيْئًا هو أعلم بما تفيضون فيه كفى به شهيدا بيني وبينكم وهو الغفور الرحيم قل ما كنت بدعا من الرسل وما أدري ما يفعل بي ولا بكم إن أتبع إلا ما يوحى إلي وما أنا إلا نذير مبين قل أرأيتم إن كان من عند الله وكفرتم به وشهد شاهد من بني إسرائيل على مثله وشهد شاهد من بني إسرائيل على مثله فآمن واستكبرتم إن الله لا يهدي القوم الظالمين 그들은 또 그가 그것을 위조한 것이라 말하더라. 일러 가로되 내가 그것을 위조했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하나님의 벌을 막지 못하리라. 그분은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나와 너희 사이의 증인은 그분으로서 충분하니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일러 가로되 내가 새로운 교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며 내게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을런지 내가 모르도다. 나는 다만 계시된 것을 따르는 자로 분명한 경고자에 불과하니라. 일러 가로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으로 너희가 그것을 거역했을 때를 너희는 숙고해 보았느뇨.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증인이 그것을 증언하고 믿음을 가졌으나 너희는 거만해 하였으니 실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وقال الذين كفروا للذين آمنوا لو كان خيرا ما سبقونا إليه وإذ لم يهتدوا به فسيقولون هذا إفك قديم ومن قبله كتاب موسى إماما ورحمة وهذا كتاب مصدق لسانا عربيا لينذر الذين ظلموا وبشرى للمحسنين إن الذين قالوا ربنا الله ثم استقاموا فلا خوف عليهم ولا هم يحزنون أولئك أصحاب الجنة خالدين فيها جزاء بما كانوا يعملون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길 이것이 복음이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도되려 구하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오래된 거짓이라 말하더라. 이것 이전에 모세의 성서가 안내서로서 그리고 은혜로 있었으며 아랍어로 된 이 성서가 그것을 확증하며 죄인들에게 경고하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기쁨의 복음을 전하고 있노라.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 말하며 바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느라. 그들은 천국의 주인들로 그곳에서 영생하리니 그것이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ووصينا الإنسان بوالديه إحسانا حملته أمه كرها ووضعته كرها وحمله وفصاله 30 شهرا حتى إذا بلغ أشده وبلغ 40 سنة قال رب أوزعني أن أشكر نعمتك التي أنعمت علي وعلى والدي وأن أعمل صالحا ترضاه وأصلح لي في ذريتي إني تبت إليك وإني من المسلمين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인간에게 말씀하셨노라. 어머니는 고통으로 잉태하사 고통으로 출산하며 임신한 기간과 양육하는 기간이 30개월이라. 그가 성년이 되고 나이 40이 되면 주여 당신께서 저와 그리고 저의 부모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은혜에 저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기뻐하실 의로운 일을 하고 저의 후손도 의로운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실로 저는 당신께 회개하며 당신께 순종하나이다. أولئك الذين نتقبل عنهم أحسن ما عملوا ونتجاوز عن سيئاتهم في أصحاب الجنة وعد الصدق الذي كانوا يوعدون والذي قال لوالديه أف لكما أتعدانني أن أخرج وقد خلت القرون من قبلي وهما يستغيثان الله ويلك آمن إن وعد الله حق فَيَقُولُ مَا هَذَا إِلَّا أَسَاطِيرُ الْأَوَّلِينَ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훌륭한 행위를 받아주사 그들의 과오를 용서하여 주니 그들은 천국에 사는 주인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그것이 현세에서 그들에게 약속된 진리라. 그러나 부모에게 거역하며 내 이전에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도 부활하지 아니하는데 제가 다시 부활하리라 제게 약속을 강요하나이까 라고 말하는 자 있도다. 부모는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며 슬픈 일이라 믿음을 가져라 실로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라 하니 이것은 옛 선조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 오라이카 알라디나 하까 알라이힘을 꼴루 피 우마민 꼬드 칼랏 민 꼬블리힘 قد خلت من قبلهم من الجن والإنس إنهم كانوا خاسرين ولكل درجات مما عملوا وليوفيهم أعمالهم وهم لا يظلمون ويوم يعرض الذين كفروا على النار أذهبتم طيباتكم في حياتكم الدنيا واستمتعتم بها فاليوم تجزون عذاب الهون بما كنتم تستكبرون في الأرض بغير الحق وَبِمَا كُنْتُمْ تَفْسُقُونَ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으며 그들 이전의 영마와 인간들도 그들의 오만함으로 사라져갔으니 실로 그들은 손실자들이라. 모든 인간에게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 등급이 있나니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에게 보상하심에 그들은 공평한 대우를 받으리라. 불신자들이 불지옥에 있게 되는 날, 너희는 현세의 생활에서 좋은 것들을 부여받고서 향락과 오락에 탐닉했으니 오늘 너희에게는 수치스러운 응벌의 보상만이 있을 뿐이라. 이는 너희가 지상에서 오만해하고 방탕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إذ أنذر قومه بالأحقاف وقد خلت النذر من بين يديه ومن خلفه ألا تعبدوا إلا الله إني أخاف عليكم عذاب يوم عظيم قالوا أجئتنا لتأفكنا عن آلهتنا فأتنا بما تعدنا إن كنت من الصادقين قال إنما العلم عند الله وأبلغكم ما أرسلت به ولكني أراكم قوما تجهلون فلما رأوه عارضا مستقبل أوديتهم قالوا هذا عارض ممطرنا بل هو ما استعجلتم به ريح فيها عذاب أليم 아드의 한 형제 후드를 상기하라. 그는 굴곡진 모래 언덕에 거주했던 백성에게 경고했노라. 그의 이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그곳에 경고자는 있었노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실로 나는 위대한 어느 날 너희에게 있는 응벌이 두려울 뿐이라. 이때 그들이 대답하길 우리를 우리의 신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자 당신이 왔느뇨. 당신이 진실이라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보이라 하니 그가 말하였더라.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는 것으로 나는 내게 주어진 계시만을 너희에게 전할 뿐이라. 그러나 너희는 오만한 백성임을 내가 알고 있노라. 하늘의 구름이 나타나 그들의 계곡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비를 내릴 구름이라고 말하매 그렇지 아니함이라. 그것은 너희가 서둘러 구한 재앙이요 고통스러운 응벌의 바람이라. 투담미르 쿨라 샤이인 비암리 랍비하 파아스바후 라 유라 일라 마사키누훔 카달리카 나즈질 카우말 무지리민 ولقد مكناهم في ماء مكناكم فيه وجعلنا لهم سمعا وأبصارا وأفئدة فما أغنى عنهم سمعهم ولا أبصارهم ولا أفئدتهم من شيء إذ كانوا يجحدون بآيات الله وحاق بهم ما كانوا به يستهزئون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멸망케 할 것이라. 아침이 되니 그들 집들의 황폐한 흔적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더라. 그렇듯 하나님은 죄지은 백성들에게 보상을 내리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하지 아니했던 번영과 힘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귀와 눈과 마음을 주어 그 은혜를 인식하도록 하였으나 그들의 귀도 눈도 그리고 마음도 그들에게 유용하지 못하여 그들은 계속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그들은 그들이 조롱했던 것으로 완전히 포위되었노라. وَلَقَدْ أَهْلَكْنَا مَا حَوْلَكُمْ مِنَ الْقُرَى وَصَرَّفْنَا الْآيَاتِ لَعَلَّهُمْ يَرْجِعُونَ فَلَوْلَا نَصَرَهُمُ الَّذِينَ اتَّخَذُوا مِن دُونِ اللَّهِ قُرْبَانًا آلِهَةً بَلْ ضَلُّوا عَنْهُمْ وَذَلِكَ إِفْكُهُمْ وَمَا كَانُوا يَفْتَرُونَ وَإِذْ صَرَفْنَا إِلَيْكَ نَفَرًا مِنَ الْجِنِّ يَسْتَمِعُونَ الْقُرْآنَ فَلَمَّا حَضَرُوهُ قَالُوا أَنصِتُوا فَلَمَّا قُضِيَ وَلَّوْا إِلَىٰ قَوْمِهِمْ مُنذِرِينَ 하나님께서 너희 주변의 골들을 멸망케 하고 여러 가지로 예증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그분에게 귀도록 하였을 때 하나님 외에 그들이 가까이 했던 신들은 왜 그들을 돕지 못하였느뇨? 그렇게 할 수 없노라. 그것들은 그들을 방황케 했을 뿐으로 그것은 그것들의 거짓이었고 그들이 위조한 것이었노라. 하나님께서 영마의 무리로 하여 그대에게 보내어 꾸란을 듣도록 하니 그들이 거기에 나타나 말하길 조용히 귀를 기울이라 말하고 꾸란의 낭송이 끝났을 때 그들은 백성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경고하더라. قالوا يا قومنا إنا سمعنا كتابا أنزل من بعد موسى مصدقا لما بين يديه يهدي إلى الحق وإلى طريق مستقيم يا قومنا أجيبوا داعي الله وآمنوا به يغفر لكم من ذنوبكم ويجركم من عذاب أليم وَمَنْ لَا يُجِبْ دَاعِيَ اللَّهِ فَلَيْسَ بِمُعْجِزٍ فِي الْأَرْضِ وَلَيْسَ لَهُ مِنْ دُونِهِ أَوْلِيَاءُ أُولَئِكَ فِي ضَلَالٍ مُبِينٍ 그리고 그들은 말하길 백성들이여 우리는 모세 이후에 계시되어 그것을 확증하고 진리와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한 성서에 관하여 들었노라.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과오를 용서하실 것이며 고통스러운 응벌로부터 너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아니한 자 있다 해도 그는 대지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케 못하니 그때 그는 하나님 외에 어떤 보호자도 갖지 못하여 크게 방황하게 되리라. 아왈람 야우 안날라하 알라디 칼라꿔스 사마와티 왈 아르드 왈람 야야 비칼키힌 비카디린 알라 안 유히야 알마우타 발라 إِنَّ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وَيَوْمَ يُعْرَضُ الَّذِينَ كَفَرُوا عَلَى النَّارِ أَلَيْسَ هَذَا بِالْحَقِّ قَالُوا بَلَى وَرَبِّنَا قَالَ فَذُوقُوا الْعَذَابَ بِمَا كُنْتُمْ تَكْفُرُونَ فَاصْبِرْ كَمَا صَبَرَ أُولُو الْعَزْمِ مِنَ الرُّسُلِ وَلَا تَسْتَعْجِلْ لَهُمْ كَأَنَّهُمْ يَوْمَ يَرَوْنَ مَا يُوعَدُونَ لَمْ يَلْبَثُوا إِلَّا سَاعَةً مِّن نَهَارٍ بَلَاغٌ فَهَلْ يُهْلَكُ إِلَّا الْقَوْمُ الْفَاسِقُونَ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심에 지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그러함이라. 실로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십니다. 불신자들이 불지옥으로 끌려가는 날 그래도 사실이 아니뇨라고 질문하니 주여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며 너희가 진리를 거역한 것으로 너희는 이 벌을 맛보라 하더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랬듯이 그대여 인내하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응벌을 서둘러 구하지 말라.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그들이 지켜볼 그날이면 그들은 현세에서 한 시간도 체류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되리라. 그대는 계시를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노라. 불신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노라.